파도의 일렁인 일렁인 일렁인 heartbeat. 늘 지나친 두근거림과 몰아닥친 멀미. 모든 길이 항상 낯선채 The mood you left the right. 변해가는 세상과 불안해서 덧나 애써 뒤틀린 감정 속에 널 불러 점점 더 깊은 곳 파도에 넘어러 그 끝이 너라면 잠겨도 나 So when a flat line 날 집어삼키는 두 파도의 기대 가쁘게 내쉬는 숨 길어진 길어진 길어진 밤이 yeah. 내 편이라 믿고 잠든 적 없지 감히 밤과 낮의 차를 바꿀 때는 짧은 꿈을 꿔 날카로운 세상에 몇 번이 넘어져 다른 흉터의 용터가 덮여지만 점점 더 깊은 삼키는 블루 파도의 기대 가쁘게 내쉬는 숨 어둠의 끝에서 발견한 찬란 한수면 위 너라는 별 Love you like it's the last time I could die, I could flatline.